예수님은 이전에 전세에 있던 능력이고 피부도 치유되고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이름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6년도 시작한 게 어제도 같은데 벌써 수많은 시간들과 세월이 흘러서 12월달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도 저희들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산책을 볼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문 생명결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로 크게 쓰임받은 아버지 우리 귀한 이순 목사님, 사모님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은 사역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칠천만을 귀한 아버지의 종으로 뚝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창원 생명교회 가족들, 아버지 이모랑 저 모양 분자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곳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창원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정말로 아무나 올 수 없고 주님을 특별히 불러주시고 이 귀한 복된 자를 인도하신 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어느 곳에 가서나 아버지의 전하는 주님의 발걸음과 입술에 대게 도와주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이끄는 삶으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이 주에도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주는 부르실지 모르는데 아직 갈 곳을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게 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알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인도하시는 그분을 똑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곳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로 자랑하고 기쁩니다. 놀라신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매주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7일날 성유술래 가십니다. 정말로 큰 은혜 베풀으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기 어렵고 힘드는데 우리 목사님 이번에 가실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여러 가지 잘 보고 또 많이 느끼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 우리 북한 선교 이주민 청소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그들의 삶장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지금 분주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대한민국 정말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의 마음을 잘하고 또 2017년 저희 앞에 허락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새해도 큰 우리 교회 더 영광받아주시고 우리 목사님 성도들에게 부어줄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정말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며칠 안 남았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너무나 주님 저의 손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살았다 칭찬받는 이 생활 재밌게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장 다내시 오셨사오니 귀한 말씀을 증거할게 우리 마음판 옥대에 떨어져서 백배의 결심을 맺게 하시고 정말로 순정하는 삶으로 행하는 삶으로 복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야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 12월은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뭔가 축제 같은 한 달이기도 하고요. 또 전 세계가 함께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또 성탄절도 이 12월에 있습니다. 이제는 뭐 종교나 문화나 민족이나 지역을 떠나서 뭐 온 세계가 함께 즐거워하는 파티죠.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냥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고요. 뭐 동방 정교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생일을 1월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그것이 1월이든 12월이든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전 세계에서 관광지에 방 구하기 가장 힘든 날이 12월 24일 밤, 25일 그때고요. 선물이 많이 주고받는 날도 그날이고 모두가 기뻐하는 축제지만 정작 기념하는 날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성탄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탄절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 12월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앞으로 제가 앞으로 4주간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 4주간은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에 대해서 되돌아보시고 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Worldwide enjoyed the Christmas. But nobody celebrate the Jesus. They just enjoy. So we have to remember Christmas for Christ. The life and times of Jesus Christ. I hope to preach the 3-4 weeks. 제가 4주 동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Genesis chapter 1, verse 1.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죠. 창세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자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바이블 sai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Genesis chapter 3 verse 24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불을 부르시고 빈빈도는 불타를 주셔서 생명의 땅에 이름을 깊이 지키게 하셨다. 아멘. 쫓겨납니다. Because of sin, 이 죄 때문에 they have to leave the Eden of, Garden of Eden.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that sin is exactly disobedience. 그 죄는 정확하게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What is the meaning of Eden?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The meaning of Eden is joy and pleasure and happiness.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창조의 목적과 계획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순종, 즉 번제함이었죠. 그것을 인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가야 합니다. Luke chapter 1 verse 31 누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루크 챕터 1 벌써 T1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네. He shall call thee the name Jesus.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 first meaning of Jesus is Jehovah is our Savior. 첫 번째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그가 저희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And the second meaning of Jesus is Emmanuel. Emmanuel is God with us.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져 있는 두 번째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을 통하여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될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Luke chapter 2 verse 1 to 5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헐벗은 주수 함대가 신령을 내려 온 세계가 허둥지둥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허둥지둥을 하고 제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인의 베들레헴에 난 자기 동네로 자기의 약혼 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극하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중이었는데.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사건은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Matthew chapter 1 verse 18 to 25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Matthew chapter 1 verse 18 to 25 The birth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남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들어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아내된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마음이 허무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 대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버지를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은 이름으로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장자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 아멘. The name the Jesus is only one solution. 예수의 그 이름은 오직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아멘. Others hate this.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그 말씀을 빼기 위해서 천하 만민 중에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성경에서 빼려고 로비를 해서 성경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Idols hate deed. Why Jesus is the only solution? In the world, many ways, many solutions. But Bible said only one name and way, the truth and solution. 사람들은 이 다양한 시대 속에 다양성에 공존하면서 삶은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고 저런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데 왜 성경은 하나의 길과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진리와 하나의 해결책만 얘기하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방법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것이 존중받고 공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유일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만들어낼 수 없습니까? 왜 꼭 산소를 마시고 숨을 쉬어야 사람은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다른 방법과 길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물을 마시고 호흡을 하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The truth. 바로 진리가 그런 것이죠. Luke chapter 2.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시면 Luke chapter 2 verse 8 to 14.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어서 지내며 그들의 양들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의 길에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고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또 우리가 from 16 to 20,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야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군대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찾아보시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 verse 10 to 11.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마태 chapter 2 verse 10 to 11.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대신에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상대를 내려서 아기에게 항상과 유황과 놀라서 내기로 그랬다. 아멘. 그들은 그들이 누구였는지 역사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눈에 특별한 하나의 별이 보였고 그 탄생의 별이 그들을 이끌어 이 땅까지 오게 하였고 그들은 태어나게 될 그 누군가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땅의 온 인류의 왕으로 태어나게 되실 그저 작은 한 나라 그저 작은 한 민족에 제한되지 않는 온 땅의 왕으로 태어날 그를 위하여 세 가지의 보물을 그들은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들이 가져온 세 가지가 뭐죠? 황금, 유향, 모략. 왜 그들이 그것을 가져왔을까 생각해보면 첫째는 그것이 그 당시에 값진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황금, 유향, 모략은 이 아기의 탄생에서부터 이 아기의 죽음까지를 예비하는 선물이었습니다. Three wise men, they bring the three treasures. But why they had to bring these three items? These items prepared the birth of Jesus and to death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죽음을 예비하는 선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황금 같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의 탄생은 온 인류의 향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죽음으로 그러나 그 죽음에도 부패하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그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황금, 유향, 모략이었습니다. 이 황금은 여전히 지금도 값진 값어치이고 유향은 향기롭게 하는 것이고 모략은 그 당시에 사람이 죽었을 때 모략으로 염을 해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시체를 다루는 방법에 쓰였던 것이 모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가져왔던 세 가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향한 선물이었습니다. 왜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선물을 가져왔을까?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목적과 그 삶의 이유에 꼭 들어맞는 선물을 가져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선물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선물을 이 성탄절에 꼭 맞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때때로는 값비싼 선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황금처럼요. 때때로는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유향과 모략처럼. 이 12월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보내실 때에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선물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물을 나누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하루가 present, 그 하루가 바로 선물이죠. 그리고 그 값비싼 선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먼저 선물이 되시고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 선물을 나누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과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함께 준비하시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Matthew chapter 2 verse 13 to 23.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의 땅에서 나서 말하였다. 헤롯이야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끌어냈다 하실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시야.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은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밑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우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 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나실인과 같은 말인데요, 성경에 보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었죠. 삼손처럼 특별하게 서원하여 구별된 그 자들은 보통 사람이 해야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거룩한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들이 바로 나실인의 사람이었는데, 참 특이하게도 그 동네의 이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나사렛은 시골뜨기, 총뜨기나 사는 저기 시골의 외지고 후미진 동네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그대로 그 나사렛은 시골뜨기, 촌뜨기가 사는 시골의 외진 동네가 아니라 구별되고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실 때에 여러분의 출신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그 무엇을 지금까지 살아왔든, 여러분은 선택받은 주의 자녀로 그 나실인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함께합니다. 아멘. 세상의 눈에, 제사장들의 눈에, 지도자들의 눈앞에 그 나사렛, 그 동네는 저기 외진 시골에 볼품없는 동네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그 땅은 그 이름 그대로 나사렛, 준비되고 예비되고 선택되고 구별받은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심이 바로 그러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하였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에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시며 예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This is the grace.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 그 수많은 비유들로 그 수많은 상징들로 그 수많은 모습들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벽하시고 철저하셨던 사랑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 사랑을 받는 이가 우리입니다. 아멘. 룩 챕터 2 누가복음 2장 43 to 45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부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43절 말씀부터 49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설교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라고 얼마나 애를 모른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이 복됩니다. 아멘. 수많은 세대와 세대와 세대가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지만 정말 그 수많은 아이들, 자녀들, 우리 아들과 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꼈듯이 그렇게 말씀을 아끼는 자녀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모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사는 자녀를 둔다면 그 아이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는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되질 않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뭐 용돈을 줄 테니까 읽어라, 뭐 성경을 읽으면 뭘 주겠다, 이걸 아무리 억지로 시켜도요 그때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빛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정말 값지게 만드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가 소중한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빛날 것인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그렇게 그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이 교회 이곳에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되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My desired, my children love the Bible.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사건들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가 정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